어둠 속에 파고든 내내 날 가두던 시간은 이미 지나고 It fades away 하염없이 떠돌다 낯선 벽에 부딪혀버린 Oh 이제 넌 어디로 Please hold my hand 하나 둘씩 열어 멈춰왔던 나를 깨워 잊으려 했던 결국에는 잊을 수 없었던 꿈들 한 번 더 제대로 놀지 못한 내 두 날개 새롭게 펼쳐봐 또 날아봐 이제 그려만 왔던 지금 내 모습 아직 난 믿기지 않아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I feel so fine.